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용기가 뭐냐, 용기. 사실은요, 믿음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제가 볼땐 그래요.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이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실천하고 사용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 중에 뭐냐? 이 거절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용기다. 자,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별히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 거절받는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지나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말을 못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주 말을 잘했는데 참고 있다가 양보하고 있다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 자존심 상. 그게 상처가 되고. 내상이라서 내상 안으로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해요.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이 얘기를 하면 또안될것 같아. 내가 이런 부탁을 해서 들어줄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를 먼저 생각해. 실패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아예 말자 그러면.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데 사실은요, 거절은 다반사로 있어요. 다 거절당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올때 차를 운행하고 오신 분들은 파란불을 켜지면 좋잖아요. 그럼 켜지면 그냥 쭉 오면 좋잖아요. 빨간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거절당한 거. 그거 가지고 화내거나 조바심 내거나 내 마음대로 가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림이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삶에는 거절과 거부라는 것이 항상 다반사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독 나에게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태산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거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절을 당하고 나서 거절이라는 어떤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게 문제라니. 대개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상처, 트라우마가 되어지고 소수의 사람들은 거절 자체가 항상 있는 거다.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거절 많이 당하죠. 우리가 전에 학교 앞 전도를 해서 학교 앞에 가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학교 앞에 전도하는데 선생님들 와서 막아요. 하지 마라. 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문화나 상황과 현실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전도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를 하면 좀안 되죠. 그 상황과 환경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갔는데 너무 심하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또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으로 안 되니까 경찰이 왔어. 경찰차가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또 하지 말라는 거. 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하지 말라는 거. 여기서 하지 마. 아이들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나쁜 사람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 모범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여기 모범생으로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범생이 뭐예요?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는 애들.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제일 나쁘더라고. 학교에서 저 앞에서 학교 앞에서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 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 사람 주는 거 받지도 말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말아라 가르쳐놨어. 집에다 또 공문을 보냈어. 그 학교 앞에서 하는 사람 보면은 절대로 외면하고 그들이 주는 거 절대 받지 말고 얘기도 듣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모범생에 대한 그걸 다 그대로 듣고는 지나가면서 흥? 쟤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뭐. 그런데 조금 학교 다니면서 조금 뭐라고 문제는 아니지만 응? 좀 뭔가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얘네들은요 저기서 와 또 나왔네 하면서 막 뛰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휴 또 줘요 목사님 또 줘요. 달란트 주는데 또 줘요. 아, 걔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생각이 뭐냐면 아 자녀 키울 때 100% 순종만 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그냥 말만 잘 이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얘가 그래도 뭔가 의식이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아 이런 놈들이 이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틀에 그러니까 언제 걔네들이 교회 한번 나와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학교에서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그냥 응? 지 좋아하는 거 아 그리고 쫓아오더라. 달려와가지고 또 달라는 거야. 또 달라. 자, 학교 선생님으로도 거절당하고 경찰이 와서 뭐라 그러고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학교도 쫓아가고 교감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학교 이제 내가 더 이상 갈 수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더 가도 안 되고 괜히 주님 욕먹이는 거고 교회가 괜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만두고 전략적으로 딴 데 가서 좀 하자라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아 마음이 어떤 조금 상처가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 거절당 완벽하게 거절당한 것 때문에 졌다는 생각 때문에 패배했다는 생각 그때는. 그래서 한동안 그 학교 앞에 지나가기도 싫더라고. 지나가기도 싫어. 무슨 얘기냐? 그런 거절을 당하면요. 마음속에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문제예요. 거기서. 그거를 그대로 내 마음 안에 안고 다시 내가 안 하겠다 하면은 그게 진짜 문제거든.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만약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존도 못해요, 여러분. 다시 갖고 나기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절이 두려워서. 거절 당한 게 두려워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존도 왕들, 존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요. 처음부터 존도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절과 거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 극복한 사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당연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전도지 주거나 예수님 믿게 하면 반드시 안 한다고 하는 거 당연해. 당연한 거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극복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아, 간단하더라고. 수많은 거절이 있음 불구하고 그 다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거절의 경험이 더 많았어요. 그 두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심한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거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세일즈맨들, 영업사원들, 보험업계, 자동차 판매, 딜러들. 목사 안 됐으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다음에 태어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홍준표 같이 하려면 같이 해. 최고 판매량이 되고 싶다는 비전이 있어. 어떻게 판매량이 되느냐? 거절 많이 당한 사람.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달인들. 그들이 말한 거 들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어떤 하루에 난 100번씩의 거절을 당하겠다. 100번의 거절 당한다는 게 뭐예요? 100번 이상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100번의 거절을 당하는데 100번 중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대 3의 법칙이야, 이게. 100대 3은 되더라고 보니까. 100번의 거절 중에, 노우 중에 두세 번은 예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1000번을 하면은 20, 30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절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거부를 당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100번 하면 두세선 되더라. 두려워하지 않죠. 왜? 100번을 거절당해야지 되는 게 두세 가지는 되니. 그래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말단 영업사원 시작해가지고 CEO까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중력도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성공한 내용을 보니까 결국 거절 거부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영적 생활이 여러분, 영과 육은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이나 뭐 철학적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럼 살아있는 동안 영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진리는 이 우리의 육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무슨 이야기냐. 영적 생활은 마찬가지. 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직업을, 지금 여러분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더라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을 물어봐요. 우리 직업이 뭐냐고. 전부 이렇게 생뚱맞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 저한테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 물어봐요. 우리 직업이. 예수님께서 저기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 불러. 얘네들은 뭐예요 직업이? 너희들은 지금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직업이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이제 알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요. 좀 낚아봤어요? 사람 낚는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꼭 전도해가지고. 물론 그렇지. 전도라는 건 사람 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이라고 그랬죠. 세일즈. 영적인 세일즈맨이에요. 우리. 사람 만나요. 낚기 위해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고기 잡기 위해서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려면 밖으로 나가요.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 낚는 어부에 우리가. 많이 낚으면 성공한 거고 낚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럼 왜 못 낚았을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예를 들어 또 전도로 우리가 국한시켜 봅시다. 자, 전도하러 나갔어. 막 달려옵니까? 와, 고마워하고 막 그냥 환영합니까? 어떻게 일단? 거절하는 거부해요. 몇 번의 거절과 거부 때문에 사람 못 낚은 거예요. 못하는 아, 저 사람 싫어해. 할 수 없지 뭐. 이게 오늘 우리 현주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확대해서 해석되어지면 이게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고 최고의 비결의 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낚은 게 없어. 오히려 낚여서 살지. 낚여서 살자, 낚여서. 거절당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세일즈맨 얘기했잖아요. 보험왕들, 자동차 판매왕들. 100번 거절당해 또 간다. 또 해요. 그러다 되는 거예요. 영적이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뭐 전도만 했으니까 그렇지. 자, 중요한 거.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생각해요? 성도를 치고 기도에 관한 부담감이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지. 아, 기도에 대한 부담과.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도가 뭔지도 아직도 몰라. 알고 해야 돼. 사실 이거 이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저도 몇 번의 설교를 했지만 또 몰라요. 여러분 만약 알았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1장은요. 이 기도장입니다. 기도장. 여러분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장들을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나 실패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나 실패하느냐. 믿음생활하고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뭔가가 있지. 뭔가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 거의 말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문 아닙니다. 뭐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정확해요. 사실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쓰면은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라고. 예수님 이런 기도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린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4절까지.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 하더라고 맨날.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하면 집에 가는 줄 알아. 밥 먹을 때도 하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좀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이냐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자, 오늘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5절로 8절. 여러분들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정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뜻인데 이게 안 된다고요.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된 거죠. 자,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먼 길을 오느라고 배를 골아서 끼니를 때를 잊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느닷 닥쳤으니까 뭘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 집에 마침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굶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먹여야 돼.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옆집에 빌리러 갔어. 문을 두드려 가지고 옆집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좀 빌려다오. 빌려다오. 나중에 줄게. 빌려다오. 아 주면 좋은데 옆집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있긴 있어. 있는데 지금은 밤이 깊으니까. 또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곤란해. 못 준다는 거예요. 뭘 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 인색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거실에서 거실 같은 경우 애들하고 같이 다 자요. 같이. 불 꺼놓고 같이 다 자요. 그런데 이 음식을 주려면 불을 또 켜야 돼. 호롱불도 불을 켜야 되고 애들 막 발도 밟아야 되고 막 이 자는 걸 다 깨워놔야 돼. 그리고 그거 해야 돼. 번거롭고 애들 깨우고 막 그냥 뭐 불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안 돼. 할 수가 없어. 다시 애들 깨우고 뭐 하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지금 밤이 너무 깊었어. 미안해. 거절했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보세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그게 안 주는 것도 맞아. 자기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금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자기도 못해 사실. 그 한밤중에 고니 자는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다 음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 맞아. 당신 거절하는 게 맞아. 그냥 알았다고 돌아가요. 그리고 자는 거 깨워서 미안하다. 그 빈손으로 가야 돼.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 여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8절. 보세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 상식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는 어떤 여지와 변명이 다 맞아. 거절을 당하게 맞아. 가야 된다니까. 자는 것 깨워서 미안하다고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될 수도 있다. 거절이 더 많다. 거절됐는데 가만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식을 주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음식을 달라고 구하러 간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예? 달라고 한 사람 포커스 맞춰야 돼요. 음식을 주는 사람 자꾸 포커스 맞추면 안 돼, 거기는. 별 의미가 없어, 거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누가 보면 18장은 또 똑같은 의미의 기도의 장이에요. 과부가 기도하러 과부가 재판관에게 쫓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판관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난한 과부가 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쫓아오는 거예요. 매일 쫓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아유 귀찮아 죽겠네 들어주자. 이 비유에서도 여러분들이 과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재판관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때를 쓰고 막 안 되는 것도 달라고 하면 주시고 간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포커스 맞추라고? 아부에. 오늘은 누구에게 포커스 맞추라고? 떡을 빌리러 간 자. 떡 빌리러 간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 거절을 당했어. 그 거절이 합당한 거예요. 그럼 가야지 그냥.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알아주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정하신 기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이야기냐. 이 중요한 기도의 법칙이에요. 다시 에스겔서 36, 37주 써놔 거기다가. 아니면 다음 주 주보에 내가 올라갈 때 요약해서 해놓을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양떼를 많아지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그냥 안 해준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야. 왜?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야. 그냥 많아지게 하면 알아요? 그냥 되면 여러분 알아요? 그냥 주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38절에 후반절에 그렇게 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지. 기도해야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 기도해야. 기도해서 얻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음식을 얻으러 갔는데 거절을 당한다. 거절 당하잖아요. 몇 번 거절 당하니까 트라우마 생겨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억지로 기도하지. 그렇죠? 억지로. 뭐 하다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준다.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준다. 간청함.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지언정 너희들은 기도하면은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은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어쩌다가 우연히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네 자녀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지를 않는구나. 왜 안 구하니? 왜 안 구하니?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들어간 몇 번 안 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억지로 신용대로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 하면요 자기가 빈손으로 가면은 굶어야 돼 나그네가 그건 있을 수 없다 뭐 간절함이 있는 거지 간절함 꼭 받아가야겠다 꼭 받아가야겠다. 하나님께 꼭 받아가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받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간 빈손으로는 안 가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왔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받아가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왜 그냥 가냐 이거야. 다음에 또 오지. 다음에 언제 또 오는? 다음에 또 언제 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보는 천사랑 기도할 때에 씨름할 때 씨름. 씨름. 가장 격렬한 운동. 씨름. 많은 힘을 순간적으로 쏟아야 될 씨름. 영적인 씨름이 기도인데 그 기도함 부르짖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복을 오늘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한번 해봤어요? 안 되죠. 절박한 마음도 없거니와 절박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기도를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불신해. 불신. 해도 안 될 거. 또 거절당할 거. 힘들어. 안 돼. 이 불신.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내 상황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이 정도로만 살아. 광야에서 만나 주어지는 거 그거 하나 먹고 오늘은 괜찮아. 얘 그에 살아서 오늘은 아주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살아서 내일 또 걱정.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았어? 오늘 또 어떻게 막았어? 에이 그냥 또 내일은 뭐 또 걱정. 내일은 또 대충 되는 대로 살아야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대로 뿌리고 심었는데 왜 열매나 이런 상황들이 왜 안 주어지느냐? 왜 그 다 결실이 안 되느냐? 기도의 법칙 들어가요. 기도의 법칙. 너희들이 또 심어놓고라도 구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사이드가 아니야. 어시스터가 아니야. 메인이야. 신앙생이 메인이야. 메인. 그거 안 해. 자, 11장 5절로 끝날게요. 11장 5절로부터 자, 8절까지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이제 5절로부터 8절 좀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설교 시작할 거예요. 이해된다고 해 얼른. 나도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돼. 8절까지 이해가 돼야 되지. 안 갔다고. 거절 당했는데 안 갔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비유 다음에 교훈이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내가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네.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구해라 말이야. 거부를 당했을 때 찾아내라 말이야.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릴지도 문을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했잖아. 이거.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 안 했어. 그래놓고는 맨날 하나님은 내게 주시지 않고 인색하시고 예수님 믿어도 내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뭘 했어야지. 구해봤어? 언제까지 구해라고? 주실 때까지. 주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찾으라고?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 몇 번 하다가 그냥 갔단 말이야. 몇 번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거 같고. 힘들고. 뭐 다른 생각이 많고. 요 정도 하다가 그냥 말아야지. 안 돼야. 물이 100도에 끓어요. 말하자면 99도 돼도 안 끓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래야지 주신. 그러니 포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40일 기도하면 40일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41일째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지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아버지인데 이만큼 갖고 있는데 제발 좀 가져가라. 가져가 제발 좀. 가져가서 좀 써봐. 여러분의 영적 보화 창고에는요. 하나님의 창고에 아직도 이만큼 쌓여 있어.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져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조금 거부당했다가 끝날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가지 마. 그렇다고 가지 마. 신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큰 여인, 가나안 여인. 아시잖아요, 그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이 뭐가 크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놀랍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제자들, 이방인 아니냐, 넌 이방인.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는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쫓아갈 때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유대인이에요. 내가 쫓아가면은 가면 틀림없이 거부당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알고 갔어? 모르고 갔어? 알고 갔어. 알고 갔어. 알고 가는데 가야 돼. 왜 가야 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 얘들 살려야 돼.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간절한 믿음이. 네가 간절한 믿음이 있어도 간절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지. 그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목회자 가장 가슴이 아프세요. 가장 가슴이 아프세요. 너무 아파. 왜 저 문제 놓고 나오지는 못하가 못할까? 어떻게 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엄비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봐요. 가면은 나는 쫓겨나. 거부당해. 자존심 엄청 상해. 그런데 불구하고 가야 돼. 왜? 이거 곧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 쫓아갔어. 그대로야 그대로. 예견한 대로 예견한 가, 가. 제자들부터 막아내는. 가, 가. 주여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거절, 거부다. 예수님께서 넌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 왜 여기서 늦게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을 가라고 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나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합당한 이유로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게 이게. 이거 가르쳐.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가봐라. 요즘 우리에게 테스트성 시험을 하시는군요. 가. 넌 유대인이야. 나는, 응? 넌 이방인이잖아. 이 예수님의 이 말에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이 여인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와봤자 별거 없다. 어떻게 돼야 돼? 가야지.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려도 별거 없다. 그냥 가는 분들이죠. 마음의 준비가 가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은 뭐냐? 개요? 개가요? 주인 밑에 있다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잖아요.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말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 예수님 그걸 보고 네 믿음이 크다. 이 딸이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좀 보여줘봐. 믿음이 뭔데? 예수님 이게 믿음이에요. 혹독한 거절 냉대가 있을지라도 가면 안 돼.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 그만두고 신앙생활 그저 습관적으로만 만큼 하다가 한 번도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가. 안에 들어와야죠. 안까지 들어와. 그래 놓고는 예수님 만나도 별거 없고 기도해도 별거 없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오해하고 부모에 대해서 완벽한 오해하고 그게 불효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완벽한 오해를 해요. 하나님 이 하나님 있어봐. 그 자리 있어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셨잖아요.